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습근평 동지가 11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5돌세 점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 동지와 조선노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와 훌륭한 축원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5년간 중조 쌍방은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했으며 두 나라에서의 건설 기업을 촉진하고 두 나라 관계의 끊임없는 심화 발전을 주동했다고 하면서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건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조선인민이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발전과 건설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